여자는 이것밖에 안 돼요. 미안해요. 그래 나란 여자는 너밖에 정말 몰라. 바보처럼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어요. 잠도 못 자고 이러죠. 왜 내게 못된 사랑만 가르쳤니? 언제나 나쁜 거 빨리 배워요. 사랑에 미치면 바보가 됐나봐. 사랑에 미치면 아이가 됐나봐. 가지마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 마. 너 없이 난 못 살아요. 사랑에 다치면 이럴 수 있잖아. 사랑에 다치면 가슴 한 곳이 찢어져요.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 마. 너 없이 난 하루도 난 못 살 것 같아요. 자는 사랑을 정말 몰라. 바보처럼 그래 너란 남자는 사랑까지 쉽게 해. 너무 미워.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어요. 잠도 못 자고 이러죠. 왜 내게 못된 사랑만 가르쳤니? 언제나 나쁜 거 빨리 배워요. 사랑에 미치면 바보가 됐나 봐. 사랑에 미치면 아이가 됐나봐. 가지마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마. 너 없이 난 못 살아요. 사랑에 다치면 이럴 수 있잖아. 사랑에 다치면 가슴 한 곳이 찢어져요.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마. 너 없이 난 하루도 난 못 살 것 같아요. 눈시처럼 새겨진 널 난 어떻게 지워야 할지. 그렇게 핥던 사랑도 이젠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? 사랑에 미치면 바보가 됐나 봐. 사랑에 미치면 아이가 됐나 봐. 가지마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 마. 너 없이 난 못 살아요. 사랑에 다치면 이럴 수 있잖아. 사랑에 다치면 가슴 한 곳이 찢어져요. 가지는 마 제발 날 떠나지 마. 너 없이 난 하루도